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나서 자란 고향 땅을 행복의 웃음꽃 만발한 라군으로 꾸리며 그 길에 참된 보람과 긍지를 찾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아름다운 청신 세계를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언제나 고향 땅을 아름답게 꾸려갈 요리에 넘쳐있는 우리 민들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생동한 시호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폭의 풀도 나서 자란 이 땅에 심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한 생을 살며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려가려는 우리 민들의 소박하고 순결한 마음이 1절 가사에 깃들어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고향 땅을 푸른숲 우거지고 염소때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산에는 산마다 들에는 들마다 오곡백과 주렁진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리상과 지향을 소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에서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 살리라 우리 살리라 내 고향 내 조국을 나는 사랑해 사랑해와 같은 깊은 의미를 강조하는 시행들을 매절 후렴 부분에서 반복하여 줌으로써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자기 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민들의 근면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기 고향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열렬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옥슨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아름다운 라군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민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가 반영된 가사는 밝고 낭만적이며 뜨겁고 지향적인 정서로 흐르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훌륭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에서 흘러가는 선율은 처음부터 깊이 있고 진실한 감정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자기 일터를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에 부름 없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민의 열렬한 향토에 조국의 감정을 진실하고 지향적인 정서로 형상한 가요 내 고향을 나는 사랑해. 오늘도 노래는 김종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겨안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똘추나선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며 논리 풀리고 있습니다. 가요 내 삶과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초락적으로 해명해주고 있는 가요 내 삶과 조국.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순환의 운명에 처하면 개인의 운명도 그 순환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노래는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 순환의 비운 속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식민지 노예, 망국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민이 오늘날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을 떠나서 조국의 운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주체적 인생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게 합니다. 가사는 부강번용하는 조국의 미래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삶도 희망도 행복도 있다는 숭고한 조국관과 함께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가려는 서정적 주인공의 참다운 인생관을 시적으로 훌륭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준엄한 이 길을 오이 가는지, 준엄한 이 길에 오이 나서랴와 같은 수사적 물음은 긴장감으로 충만된 독특한 시적 정서를 낳게 하고 있으며, 그 품위 없인 나도 없기에 살아서 이길 다시 못하도와 같은 시적 표현들은 조국을 위한 길의 모든 것을 소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서정적 주인공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 사상적 내용은 사색적이면서도 근엄하며 열정적인 선율에 의하여 훌륭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8분의 12박자로서 도소조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전반에서 이강음적 리듬틀을 적극 살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강음은 자기의 독특한 리듬적 불안정성으로 선율 정서를 보다 긴장되고 적극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요 내 삶과 조국은 인간의 참된 삶과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초락적인 시 형상과 풍만한 선율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준 것으로 하여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밤하늘 아래 준엄한 이 길을 오이 가는지 불구름 덮인 천선길에서 이 심장 말해주리 나에겐 조국이 있다고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